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롤러코스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롤러코스터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롤러코스터가 뭔지 다 아시겠죠?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이 롤러코스터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롤러코스터를 아예 타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 타지만 긴장하며 타는 사람. 세 번째로는 타고 즐기는 사람.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사진은 아주 손을 들어서 롤러코스터를 즐기면서 타고 있는 사진이고, 밑에 있는 사진은 긴장해서 그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롤러코스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도저히 못 믿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 롤러코스터가 불안해서 못 믿어서 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의 길도 도저히 못 믿어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한편 신앙의 길로 들어섰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긴장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손잡이를 꽉 잡고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저 사람처럼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는 들어섰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좀 인생의 굴곡이나 내리막을 치달을 때에 긴장하고 겁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길에서 인생의 굴곡을 만나고 내리막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써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섭리를 즐기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롤러코스터를 생각해보며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의 길에서 긴장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에서 자기가 떨어지거나 그 높은 데서 혹은 롤러코스터 자체가 탈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자,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보면 어떻습니까? 꼭 떨어질 것만 같아서 손잡이를 꽉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떨어진다 생각해서 저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타겠죠. 안 떨어진다고 믿고 탔는데 막상 커브를 턴다든지 빠르게 내려갈 때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꽉 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로 만일 롤러코스터가 탈선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 이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다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다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손잡이는 아무 연관도 없어요. 롤러코스터가 탈선해서 추락하는 것하고 이 손잡이를 내가 얼마나 꽉 쥐고 있는 것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무관한 것들을 꽉 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 믿음으로 올라섰는데 승선을 했는데 내가 엉뚱한 것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붙든다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건데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물질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길에 들어섰으면서조차도 이 물질을 꽉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이 조금만 이상해지면 겁을 먹고 하여튼 몸에 좋은 것 그런 거 다 찾아다니면서 보약을 챙겨 먹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그건 내가 잡고 있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롤러코스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이 손잡이 잡는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긴 알면서도 막상 현실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 그것을 나도 모르게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이런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이건 내가 꽉 붙잡고 있어봤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내가 붙잡고 있을수록 내 영혼은 병들어 가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면 저렇게 손잡이를 꽉 잡듯이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물질을 부여잡고 건강을 부여잡고 자녀를 부여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롤러코스터를 몇 번 타봤는데 타고 내려오면 몇 분 안 되는데 그 탄 시간이 어깨가 꽉 모여요. 왜? 얼마나 그걸 내가 꽉 붙들었는지 안 떨어 죽으려고 한 1분 2분 꽉 붙잡고 있었는데 내려오면 어깨가 꽉 모여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무관한 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롤러코스터는 가끔씩 사고는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롤러코스터는 절대 사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계를 잘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낙마하거나 떨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롤러코스터는 사고가 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붙든 신앙의 사람들이 가는 그 인생 신앙의 롤러코스터는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리막을 치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그런 일이 생기죠. 롤러코스터를 타면 내려갈 때에 심장이 깔아넣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녹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물질의 고난 때문에, 어떤 것은 건강 때문에, 어떤 것은 나의 원수 적들 때문에. 그러나 내리막길이고 굴곡이 있고 역경의 길 같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의 그 신앙의 롤러코스터는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 조절을 실패해서 이 녀석에게 조금만 좀 회초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아 너무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 의도보다 더 강하게 내가 맞아서 내가 뭐 반병신이 되거나 죽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게 우리에게 우리 가는 인생의 길을 설계하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행동이 어려운 사람입니까? 거짓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런 행동이 어려운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런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은 곧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의 행동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한 말인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믿는다면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조차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환난 당하는 것을 불시험 만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죽을 것이다. 절대 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거는 이제부터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릴 적에 신이 참 귀하였습니다. 제 졸업사진, 초등학교 졸업사진도 보면 그때 신이 귀해서 초등학교 졸업사진에 그 앞에가 다 닳아가지고 이렇게 반들반들한 그 모습이 아직까지 있는데 아무튼 초등학교 때 신이 귀했습니다. 근데 새 신이나 운동화를 신고 가는데 비가 오죠. 그러면 웅덩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잘못해서 그 물을 밟으면 흙탕물을 밟으면 내 운동화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를 피해서 학교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장화를 사주시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이제 장화를 신고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운동화를 신고 비 오는 날 학교 갈 때는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피해서 조심조심 가지만 장화를 신은 어린이는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그 물 웅덩이를 찾아갑니다. 괜히 물 웅덩이만 골라서 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물에 고여 있는 것을 힘차게 발로 차보기도 하고 왜? 장화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장화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물, 흙탕물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겁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즐거운 거예요. 그 비 오는 날이 즐거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그런 기억을 없는 분을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곧 겨울이 이제 다가옵니다. 전 추위를 싫어합니다. 차라리 더운 것이 낫지 추운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올 겨울에 아주 춥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누가 캐나다 구스를 하나 선물해 줍니다. 캐나다 구스를 선물 받은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겨울이여 빨리 오라. 겨울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겨울이 와서 더 추워지면 좋겠어요. 왜? 캐나다 구스의 그 따뜻함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나는 캐나다 구스가 있다. 이거 한 벌이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다. 그래서 더 추위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즐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장화나 캐나다 구스의 그 외투, 겨울 점퍼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즐거울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내려막길에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서 나를 건져주실까? 어떻게 나를 이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앞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에게서 난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믿음이 그 다음 또 다른 믿음을 나오게 하는데 이끌어내는데 그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또 다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며 받은 자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식이나 계산대로 행하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 계산, 내 수, 나의 셈대로 행해지는 것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비상식적이고 비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상식과 과학과 자연을 뛰어넘는 것들이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병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길 중간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에게 다가가다든지 그냥 성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돌에 던져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격리돼서 따로 사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나병을 깨끗해 주시고 자 너희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율법대로 율법에 의하면 이제 깨끗함을 받으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거룩하다 부정하지 않다 선언하면 이 사람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면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나병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있는 상태로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나병 환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고 가다가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행동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는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을 조금 더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예수님을 믿고 갔더니만 병이 나았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오해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답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성경은 좀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이 본문은 구약에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하박국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런 죄인들이 설치되고 있습니까? 의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떻게 악이 창궐하고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악한 자들이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 5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지금 네가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잘 봐라. 앞으로 너가 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겁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더 악한 자들이 순한 자들을 괴롭히고 더 악이 득세하고 더 세상은 악해질 것이다. 그 정도 가지고 놀라면 너무 이르다.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더 하나님 믿는 선민인 이스라엘 너희를 더 강포하게 다룰 것이다. 너희를 더 심하게 다룰 것이다. 이 정도에서 벌써 놀라지 마라. 더 험한 일이 생길 거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그러나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했던 것하고 하나님이 말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로 어떤 보상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일도 일어나겠지만 궁극적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내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어떤 보상 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비록 역사가 악한 악인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혹은 의인이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재산이 다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가 대학을 못 들어가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더 유익한 거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정말 안 되는 상황에서 좋다 믿음으로 내가 행하니까 믿음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고 대가 보상 이거 아니다. 대가가 내가 기대했던 대가 내가 기대했던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현장에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그게 나한테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의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현실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을지라도 내 기대와 내가 바라는 것이 현실에서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셨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지나시고 큰 물을 휘저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현실은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이 나를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제일 앞권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상상해보세요. 가파른 산입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슴의 발과 같이 그 가파른 산을 즐겁게 뛰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으면 고속도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내려막길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북.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있는 의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는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긴 탔는데 겁을 먹고, 붙잡아도 소용없는 저런 손잡이를 잡고 겁을 먹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즐겁게 신앙의 여정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인생 다다를 때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